함께 줄 것 같이 참 있어 이러다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고장나버린 내 몸을 두고 초토울파리 의사가